광명성전의 점에서 메이꼬의 정당, 국회, 단체들에서 경축집회, 업적토론회, 강연회, 독보회, 도서 및 사진 전시회, 영화 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업적을 담은 사진 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선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을 비롯한 우리나라 도서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전성기를 이뤄나가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우리나라 영화 강성대국의 불보라가 상영됐습니다. 행사들에는 메이꼬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